난 괜찮아. 내일 아침에 소파 위에 시체가 되어 이름 모르는 너와 어색한 사이가 되어도 I don't care at all. Let's smoke, drink. 부기 오네 너, 부기 오네 너, 부기 오네 너, 부기 오네 너. Smoke, drink. 부기 오네 너, 부기 오네 너, 부기 오네 너. Let's smoke, drink, boogie on it. 풀어 긴장 좀 밀어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꽝맨 너의 신발끈 지각생 엎드려 뻗쳐 너의 줄 성적은 없어. 여선생들은 열정이 넘치는 날 가르치느라 엎드려졌어. 깨미 사진전에 건넨 뒤 괜히 물어봐 지금이 몇 시인지. 그 다음에 what are you and your friends. Get with me get my friends. 일행이면 명이니. Let's boogie on and on. 내일 우리가 서로 기억 못해도 지금이 무르익은 분위기는 멈추지 말고 가만히 내비둬 go 내로. 괜찮아. 내일 아침에 소파 위에 시체가 되어 이름 모르는 너와 어색한 사이가 되어도 I don't care at all. Let's smoke, drink. 부기 오네 너, 부기 오네 너, 부기 오네 너, 부기 오네 너. Smoke, drink. 부기 오네 너, 부기 오네 너, 부기 오네 너. Boogie on and smoke, drink. Boogie on and smoke. 내 걱정은 이해해. 일단 이 느낌을 이해해. 언제 또 올지 모르는 놀 기회에 초집중을 해. Girl swing that ass. 몇 번의 eye contact. I saw you, you saw me. Come, 내가 먼저 말 걸게. 난 너를 알고 싶어. 지금 우리 둘 주위를 둘러봐. 왕따들은 바쁘게 눈이 굴러가. 걔네들은 죽어도 우리 둘을 못 봐. 지금이야 지금 내 목에 팔을 둘러봐. 너만 괜찮다면 너의 react. 내 손으로 올릴게. 넌 어때? 난 괜찮아. 내일 아침에 소파 위에 시체가 되어 이름 모르는 너와 어색한 사이가 되어도 I don't care at all. Let's smoke, drink. 부기 오네 너, 부기 오네 너, 부기 오네 너, 부기 오네 너. Smoke, drink. 부기 오네 너. Boogie on and up, boogie on and up, boogie on and smoke, drink, boogie on and up. 너도 매일 아침에 날 기억 못해도 remember my name, baby. 소리는 you can sip and smoke it up. My name is not important. I don't give a F about tomorrow, cause it's up. That's right, that's right. Bring up all your bookings and just hop on to this music. All of your friends, all of your friends, all of your friends, all of your hey. All of your friends, all of your friends. All of your friends, all of your hey. All of your friends, all of your friends. All of your friends, all of your hey. All of your friends, all of your friends. All of your friends, all of your hey. 너도 내일 아침에 날 기억 못해도 돼. 물이든 술이든 you can sip and smoke it away. I don't give a F about tomorrow cause it's Sunday. Bring up all your cool kids and just hop onto this music.